365일 366일 다시 365일 294일 이렇게 1390일을 지내온 토요일 저녁 아직도 5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사명이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패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2월 6일 집안의 보물 늘 자랑하고 싶었던 딸 문지성 달리기를 잘했고 목소리가 귀여웠던 우리 집 다람쥐 김동현 2월 7일 말도 잘하고 마음도 따뜻해 어머니가 많이 의지했던 아들 신호성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늘 배려하고 위로하던 아들 군인이 되고 싶어 했던 전현우 2월 8일 친구들한테 인기 좋고 별명도 학다리, 초코, 디오, 수잔, 코난 많았던 김수진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음악을 담당한 정미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그림을 맡은 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지우의 고모 참미공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날씨가 따뜻한 척하더니 다시 추워졌어요. 네. 아, 그러게 오늘 엄청 춥네요. 엄청 네. 예. 차라리 계속 추우면 잘 모르겠는데 잠시라도 따뜻했던 것 때문에 더 추운 것 같아요. 아, 예. 맞아요. 보일러에서 물이 줄줄 새가지고 보일러실이 물 한가득. 저희 집은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일주일째 부엌을 안 쓰고 있습니다. 네. 윗집에서 위층에서 물을 쓰면은 막 물이 흘러요. 막 뚝뚝 떨어져요. 비가. 날이 풀려야 수리를 하든지 그러게, 할 텐데 그러게. 어렵네요. 찬미공주는 아무런 피해 없으신 거예요? 네. 다행이네.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세월호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이게 화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 네.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네. 세월호랑 엮으려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경구 님이 페이스북에 더 이상 세월호랑 엮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뉴스 퍼블리카에 실린 유경구 님 글인데요. 마지막 조금 읽어드릴게요. 유가족은 격리에 치료해야 하는 환자가 아닙니다. 불가촉 신분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유가족은 안전한 사회를 이루어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온전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참사를 바라보고 이들의 요구를 그대로 정책화, 법제화, 매뉴얼화해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상식으로 여기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같은 참사의 반복을 막고 아직 유가족이 안 된 이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맞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읽어드렸고요. 행사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어저께 국회의원 회관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었네요. 일명 네. 김관홍법이라고 해서 네. 세월호 피해 지원법 그게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그러네요.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개정을 위해서 2월 28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린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통과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김관홍법 아직까지도 이게 통과가 안 됐다는 게 참 1년이 훨씬 지난 거죠. 그렇죠. 2년 된 거 아닌가? 아닌가요?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여기 공동 주최 보면은 김형권님이 또 나오시네요. 농협 얘기 하신 분. 농어민을 대표로 해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되셨던 분이니까. 네. 선물, 돼지 선물을 얘기하신 분인데. 2월 2일 어저께는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있었고요. 8일날 사회적 참사 특조위 진상규명 과제와 국민 참여 방안. 4.16 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대요.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했던 얘기랑 그런 거를 공유하는 자리인가. 그리고 오늘 지금 5시에 네. 2018 진상규명 행동 서울 4.16 연대 선포대회가 있었었죠. 광화문 4.16 광장에서 가족과 시민 200여 명이 함께 지금 참여했다고 방금 전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아, 날 너무 추운데. 네. 제가 아는 분이 네. 조성욱님 만났다고. 누군지 알고 계신 거죠? 찬미공주. 아, 뭐 잠깐 이거 아, 알고 있죠. 당연히. 몰랐잖아요. 성함하고 네. 매치가 안 됐습니다. 2015년 11월 청와대 내부 회의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 내용 안에 보면은 대통령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수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라는 지시를 무려 5차례나 청와대 지시가 있다는 정황이 나타났다는 얘기.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였던 김재원 의원하고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그리고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 3명이 만나서 네. 세월호 특조의 방해 공작을 처음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실제로 방해 공작을 총 지휘한 사람은 그 당시에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네. 이병기도 국정원장이었던 사람이죠. 네. 그렇죠. 청와대 3수석실이 나섰다고. 정책조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경제수석실 이렇게. 아니 그 7시간이 뭐라고 그냥 그걸 꼭 밝혀야 돼. 꼭 밝혀야 돼. 저는 처음에 왜 그게 그렇게 이슈가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여건 일들이 많이 있나 봐요. 안 보이는 그것 일들이. 때문에. 그걸 숨기려고. 박근혜 7시간 행적 조사 막아달라고 그 문건도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때 특조위에 있던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이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사퇴한다고 막. 그래서 어저께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했던 김영석 전 장관하고 윤학배 전 차관. 어제 날짜로 구속이 됐네요. 나쁜 사람들. 그러게요. 어쨌든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리고 오기 전에 팟캐스트 세상 끝의 사랑 이한열 어머님이 나오신 거예요. 아. 못 듣겠어, 못 듣겠어. 그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시네. 김대중 대통령 때 국민정부였죠, 그때. 422일 동안 여의도 앞에서 노숙을 하셨대요. 특별법 만들어달라고. 대단하시다. 엄마라는 타이틀. 여성 검사가 성폭력 사건 폭로했었잖아요. 서지연 네. 검사. 그런데 예, 예. 이제 그게 폭로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폭로된 이유였는데 안전 검사가 간증 때문에 네. 스스로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했던 그 간증을 보고 네. 그 용기를 냈다고 하는데 참 뭐죠? 저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또 예전에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네. 아세요? 네.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목사였어요. 아 유치원 선생님이었나? 네, 잘 모르겠는데 아들을 죽은 사람이 이제 그 밝혀지고 그 사람이 감옥에 있었는데 그걸 이제 면회를 한번 가서 갔던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이제 하는 대사가 굉장히 또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뭐 하나님이 죄 많은 놈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뭐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시 이제 그 주인공 밀양의 여주인공이 그것 때문에 확 뒤집어지고 다시 이제 교회를 다녔었었는데 이제 교회도 끊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는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그 장면이 굉장히 봤던 기억도 나고 이번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되게 씁쓸하면서 이걸 어떻게 내가 이제 저도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이제 뒤에 있는 목사님한테 이제 물어봤죠. 했더니 자기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한 거는 맞다. 그거는 이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받았고 이런 부분들은 맞는데 이제 이 이후에가 더 중요하다. 이후에 정말로 받았으면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의 모습들, 행적들이 더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하는 그의 행동들이 다 같이 가야 되지. 지금 이 안검사도 그 행동만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이 이슈가 터뜨리고 나서 이 이후에 안검사의 행동에 있어서 문제가 지금 많잖아요. 계속 숨고 안 하고 기억도 못한다 그러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한 거는 그 사람에 대한 죄를 용서한 걸지 모르지만 정작 그 사람은 피해자한테 용서를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받고 이게 두 개 다 같이 양명수 있게 같이 가야 되지 하나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안부 피해자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당사자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당사자가 당사자고는 용서가 전혀 안 됐는데 무슨 하나님이 용서를 해준다고 해서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제가 사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터지기 전에 이제 봤을 때는 행동으로 봤을 때 그 문제는 없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냥 자기 지난 삶에 대한 회개를 하고 지난 삶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해가 되는데 이 이후에 그 사건이 또 이후에 터지면서 근데 그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야? 검찰국장. 예, 검찰국장. 예, 그래서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돼 있던 검사로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서 우병우랑 천여 차례 통화한 기록이 밝혀졌대요. 그때 그 인물이 이 인물이야. 이 사람도 국정농단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겠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간부들하고 식사하면서 후배 검사들에게 70에서 100만 원씩 돈 봉투를 나눠줬던 검찰 특활비 돈 봉투 파문. 나는 이 사람이 사직한 건 줄 알았는데 면직된 거구나. 안태근이라는 사람의 동영상이 몇 개 올라다니는 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병우 조사할 때 우병우 팔짱 끼고 거기에 있던 그 모습하고 하나는 노회찬 의원이 뭘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노회찬을 열받게 했던 그 동영상도 있어요. 저런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참 우리나라 공무원으로서 보는 사람들 진짜 열받던데 그 안정검 검사가 정말로 크리스찬으로 됐고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그 피해자를 찾아가서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겪었던 그 많은 각종 비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국민들 앞이나 어디에서 떳떳이 밝히고 사죄를 구하고 행여나 그랬으면 행여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도 욕되지 않게 하고 진짜 그렇죠. 딱 하나님을 욕되게 한 그 사건이죠. 그렇지. 창피하지 않을까? 한국 교회 측에서 성명 같은 뭔가를 이렇게 발표한 게 있었어요. 서지현 검사가 검사들만의 네트워크에 있는 그 인터넷에 자기네 거기 게시글을 올렸는데 자기 이야기를 갖다가 소설 소설로. 형식으로 풀어 쓴 게 쫙 그게 이렇게 기사가 됐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쓰레기 같더라고요. 말하는 게. 서지현 검사가 쓴 글에 보면 이렇게 나왔네요. 마지막에 평생 한 번 받기도 어렵다는 장관상을 두 번을 받고 몇 달에 한 번씩은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표창을 수시로 받아도 그런 실적이 여자의 인사에 반영이 되는 일은 별로 없었다. 여자의 실적이 훨씬 좋은데도 여자가 아닌 남자 선배가 우수검사 표창을 받는다거나 능력 부족으로 여자가 80건이나 재배당 받아 사건을 대신 처리해줘야 했던 남자 후배가 꽃보직에 간다거나 하는 일이 여론 송중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를 알면 알수록 여자들이 그러니까, 약자라는 그 진짜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아 왜 그래 막 이랬는데 참 씁쓸하네요. 네. 검사라는 사람들이 네. 이런 식이면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한테 그렇지. 어떻게 대할 거냐는 거죠. 여기 그런 말이 있는데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모텔로 떠매고가 강간을 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검사는 이렇게도 주장을 한대요. 여성들이 나이트를 갈 때는 2차 성관계를 이미 동의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모텔로. 이런 그러니까, 너무 네, 비일비재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 그리고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치스러운 그쵸. 일이기 때문에 네. 엄청난 용기가 아니면 그걸 밝히지 못하죠. 네.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지 맞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참 아프죠 마음이. 인식이 문제고 그래야 되는데 도대체가 어떤 사람은 쉽게 말로 농담한 걸 가지고 왜 그렇게 확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는 식으로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에서 수치심을 그러니까. 느꼈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툭툭 그러니까요. 내뱉는 사람들이 네. 엄청 많아요. 네. 습관적으로. 맞아. 모르겠네 정말 난 모르겠어.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모르겠네 정말 난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무엇이 그리도 크길래 욕심이 자꾸 커져만 가나 왜 잡으려고 하니 왜 가지려고 하니 자꾸 그럴수록 외로워져 혼자 살아가야 하니까 말로만 그래놓고 또 다시 그러면 어떡하니 자꾸 그럴수록 사람이 안 보이잖아 아 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또 아 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김수철 또 그 영화를 한 편 봤어요. 네. 공동정범이라고. 아, 예. 예, 다큐 영화인데 정말 잘 만들어진 하나의 다큐를 봐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공동정범이 그 용산참사 다섯 분하고 경찰 한 분 돌아가시고 또 다섯 분이 거기서 또 부상 당하면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다섯 명을 재판에서 공동정범이라고 해서 이제 징역을 살고 나오셨죠. 그 나오신 이후에 그분들하고 인터뷰 그분들의 삶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쳐다니면서 만든 다큐예요. 그걸 보면서 연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뭐 요즘에 그렇게 네. 많은 사람들이 연대하고 이슈가 생길 때마다 같이 하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우리가 큰 이슈나 뭔가를 쫓아가다 보면 작은 개인이 갖고 있는 이야기나 갖고 있는 그런 서사를 무시해버리고 너무 큰 덩어리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개인으로서의 어떤 존중, 개인으로서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묻어나고 대의만 생각하고 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 그것들을 아주 인터뷰를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연대하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구나 혹은 인간의 참 모습들을 볼 수 있었었고 그런 것들을 사실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담담하게 또 적극적으로 그 사건에 개입하지도 않고 객관성을 가지고 보편성을 가지고 영화를 찍었더라고요. 그 감독님한테도 굉장히 너무 멋있었고요. 보고 나서도 굉장히 울림이 커서 계속 마음속에 남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직 극장에서 안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시간표가 진짜 막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그죠. 네. 밤 늦게 하고. 뭐 하여튼 뭐 6시 이후에 볼 수 있는 시간도 힘들고. 천민공주 몇 시에 보셨어요? 저요 한 9시, 8시 20분? 아, 저녁에? 네. 그러니까. 그러고 아니면은 뭐 애매하게 5시 반, 뭐 11시 반 막 이렇게 막 있더라.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꼭 봐야 되겠어요. 아직 1987도 못 봤는데 나는. 헌법 찬미 시간입니다. 헌법은 130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130조가 총 10장에 의해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9장 경제 중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21조 1항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 유전의 원칙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2항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에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1항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4항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 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5항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여기 보면 121조에 네.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 경자유전의 원칙이 어떤 거냐면 경자유전이 농사를 스스로 짓지 않으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가질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한다라는 것이 요건데 이제 요게 지금 굉장히 또 이슈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예전에 왜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농자를 그 농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우리 그렇죠. 많죠. 많죠. 네. 그걸 저희는 이제 법으로서 금지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1987년도에 이 헌법이 정식 명시가 되었대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농사를 진 농사가 이제 우리 농민의 대부분이 꼭 국민이었던 그 시절에는 이제 요게 어느 정도 맞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요거 가지고 말이 많은 개헌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까지도 과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몇 명인데 없죠. 다 농지를 그걸 이렇게 막아버리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최소한 우리가 농지를 보존하고 또 먹거리를 예, 잘 하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좀 지켜줘야 되는 물론 유연성을 가져야겠지만 실제로 이 법은 남아 있어 이렇게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법을 농지, 지켜야 된다는 거죠? 농사를 짓는 땅.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으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까지도 풀리면 너도 나도 땅 사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이 농지도 거래를 전면 자유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위험하다. 위험하지. 경자유전 원칙을 유언할 필요는 있지만 식량 안보 등을 고려할 때는 이 원칙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헌할 때 이거 폐지하려고. 네네 맞아요. 왜 폐지하려고 그러는 걸까? 다 가지려고 하는. 제가 초등학교 때 가락동은 풀밭이었어요, 풀밭. 네. 그러니까 논밭이었지, 논밭.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렇죠. 예, 그렇게 됐고 가락동만 그랬나? 그럼 성남도 어땠어? 허벌판이었는데. 농사를 지어서 본인들이 생산한 거에 대한 합당한 가격을 받게 되면 농사 짓는 거를 포기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과가 한 개에 거의 2,000원 꼴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과를 정말 내가 농민한테 사과를 직접 딴 과수원의 주인한테 내가 2,000원 주고 사면은 농사 지으면서 고민 같은 건 안 할 것 같아. 중간 마진이 너무 많죠. 유통구조를 전면적으로 좀 정비할 필요도 있는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자국의 먹거리는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충분히 어느 정도가 획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무너져버리면 수입에 의존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못 갖고 있을 때는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거지. 너무 무서워지는 것 같아. 네. 뭔가 규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거지. 부장이 경제인데 아직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 그 재벌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진짜 국민 경제, 또 광물, 뭐 농업,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고 농수산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얘기가 많지. 그렇네요. 나온 게 저거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네네. 네. 그러네. 즉 재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풍주쌤의 수비학. 연도카드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연도카드는 4번 The Emperor 황제 카드예요. 카드를 보시면 맨 위에 로마 숫자 4가 써있고 맨 아래 영어로 The Emperor 황제라고 써있어요. 그림을 볼게요. 이미지를 상상해보세요. 카드 이름이 황제니까 황제가 있겠죠. 아주 근엄한 표정을 한 황제가 의자에 앉아있어요. 황제는 안에 갑옷을 입고 그 위에 붉은 망토를 걸치고 있어요. 머리 위에는 보석이 박힌 황금빛 왕관을 쓰고 오른손에는 고리가 달린 T자 모양 십자가를 쥐고 있고 왼손에는 금으로 된 구슬을 쥐고 있어요. 황제는 턱수염이 있고 황제의 시선은 옆을 쳐다보고 있어요. 황제가 앉아있는 의자는 그냥 땅바닥에 있는 의자가 아니라 바닥보다 한 단 높은 단위의 돌로 된 의자예요. 등받이 위에 양쪽으로 사냥의 머리 장식이 있고 손잡이 앞에도 양쪽으로 사냥의 머리 장식이 있어요. 황제 뒤로는 바위산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작은 냇물이 흐르고 있어요. 카드 이미지가 상상이 되셨나요? 그럼 연도 카드 설명 전에 소울 넘버 4번 잠깐 기억을 더듬고 갈게요. 소울 넘버 4번, 이들은 소울 넘버 1번부터 9번까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사람들이고요. 하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되면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절대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인색하다는 소리도 많이 듣는다고 했어요. 그만큼 자신들이 세운 기준,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연도카드 4번을 말씀드릴게요. 연도카드 4번 The Emperor 황제 카드의 키워드는 authority, 권위입니다. 황제의 권력과 권위는 황제 자신의 왕국 안에서 생기죠. 자신의 왕국 안에서 자신이 지켜야 하고 돌봐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죠. 그러면서 권위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지 그냥 황제이기 때문에 권위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황제는 자신의 왕국이라는 그 틀, 그 프레임이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 프레임 안에서 권위를 갖는 거고요. 그 틀이 황제한테는 기본이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연도카드 4번의 해에는 나에게 맞는 마중물을 만들어 놓는 시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어요. 자신에게 맞는 내 왕국의 성곽을 쌓는 거죠. 내가 어디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지, 나의 한계,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나의 기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알차고 견고한 나만의 왕국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나한테 가장 좋은 틀은 언제나 역시나 나라는 틀이죠. 내 몸,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능력, 나의 현실, 나의 한계, 내가 가장 기본이죠. 남들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틀을 만들어야 쉽게 흔들리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겠죠. 같은 의미의 카드가 13번 데스 카드입니다. 데스 카드의 키워드가 트랜지션이고요. 과거의 나를 보내고 새로운 나를 맞이하면서 진정한 나를 만나기 위해 파란만장한 변화를 겪는 해죠. 죽어야 산다고 했어요. 이 해에는 나다운 나를,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도기를 겪는 해라고 했어요. 이제 지난 3년을 볼게요. 1번 더 매지션 마법사의 해에 열정을 하얗게 태우는 한 해를 보내요. 2번 더 하이 프리스티스 여사제의 해에 나에게 있는 게 무엇인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해에 3번 더 엠프레스 황녀의 해 어떤 역할로 돌보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해를 보내요. 그리고 4번의 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돌보고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고통이나 외로움을 감추어야 하죠. 그러면서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최고의 통치자 자리에 있으면서 속았다느니 자괴감이 든다느니 너네만 참으면 된다느니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이딴 소리 하는 사람하고 힘들지만 내색하기보다는 묵묵히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을 수행하면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권위 있어 보입니까? 이처럼 황제가 딱딱한 도르자의 갑옷을 입고 앉아있는 게 불편하겠죠. 붉은 망토로 나의 불편함, 나의 불안을 감추고 근엄하게 앉아있는 모습처럼요. 그렇지만 남들에겐 근엄하고 위험 있는 황제의 모습이죠. 올해 4번의 해를 맞으신 분들, 불안하신 것 같아도 여태까지 잘 해오셨고 잘하고 계시니까 지금 하는 일, 계속 해오던 일,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막연한 불안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에게 집중하시면 더 견고한 나의 틀이 만들어질 거예요. 내 기준에서 나만 잡고 살아가면 많은 고민들을 덜어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내 자신한테 투자하세요. 오늘 풍주쌤의 수비역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의 삶은 언제나 국가와 국민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이래가지고 2월 7일인가 박근혜 생일이라고 카톡으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강경하길 기원하십니다. 그러는데 오래 사셔야죠. 저한테도 왔어요. 국가를 위해서 탄핵 당해준 거 아니에요? 윤식당 시즌2가 요즘 하고 있어요. 네. 네, 시즌2가 하고 있는데 시즌1이 있었던 거는 남쪽에 발리 옆 휴양지로 되게 유명한 섬이 있나 봐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한국 리얼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면서 음식을 판매하는 거죠. 보면서 외국인들은 되게 여유롭고 시즌1은 휴양지를 잡았기 때문에 더 여유로웠던 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살고 있어서 젊은 아이들이 여유를 가지면서 산 한다는 거에 자신만의 여유 시간을 즐긴다는 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또 한 가지 느낀 거는 외국인들한테 서빙을 할 때마다 외국인들의 반응이 하나하나 할 때마다 무조건 땡큐예요. 되게 감사하고 팁이라는 문화, 자기네들이 받은 서비스에 대해서 고마우니까 팁을 주는 거, 작은 거 하나에도 되게 고마워한다는 거를 느끼면서 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뭐든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문화가 되게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내가 어느 가게에 가서 뭔가를 사거나 구입할 때 또 음식점에 가서 서비스를 받았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불만족하면은 갑질 아닌 갑질 같은 거를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종업원들을 함부로 대한다든가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너무 사람들이 예전과 다르게 감정이나 사고방식이 깝깝해졌다고 하거나 아니면 좁아졌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 피해의식이 너무 쩔어져 있는 것 같아서 좀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좀 그렇더라고요. 드라마를 봤는데 이제 뭐 부잣집 사모님이라거나 부회장인가 그 사람이 자기 딸한테 서비스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말라고. 우리는 충분한 대가를 줬기 때문에 그냥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라고. 그래서 뭐야 저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지지율 높은 걸로 따지면 황금빛 내 인생에서 대통령 찾아야 되냐고 그런 적이 있을 정도로 황금빛 내 인생이라는 게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긴 한데 요즘 주말 드라마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깨고 있어요. 다 깨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월화 드라마도 보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마칠까요? 네. 네. 가재울 라디오와 함께하는 팟캐스트 조카 세월을 하니 아직 21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